H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은 잘 지내고 오셨나요? 저는 주말 동안 축제 준비를 하느라 엄청 바빴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표정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니는데 찬찬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루를 되돌아볼 시간도 없었더라고요. 제 주변에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MT를 가서도 다같이 노트북을 주섬주섬 꺼냈답니다. 이런 힘든 순간도 언젠가 지나가겠죠? 내일부터 3일 동안 열릴 라치오스는 마음껏 즐기자고요. 아, 목요일날 한양가요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헙스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무대를 보러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 축제가 매우 매우 기대돼요. 오랜만에 과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기로 했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오늘 굿즈 수령도 했잖아요. 저는 굿즈가 마음에 쏙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축제에 대한 설렘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파도를 만나러 갈까요? 마룬5의 슈거. 자,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오늘은 라치오스를 앞두고 딱인 축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축제가 엄청 기대되는데요. 사실 거진 한 달 전부터 축제 준비로 바빴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축제는 설렙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즐기는 축제는 엄청 행복하거든요. 축제하면 라인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는 축제에 데이식스가 온다는 말을 듣고 엄청 두근거렸습니다. 평상시 데이식스 노래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짱짱한 밴드 사운드에 예쁜 가사가 완전 제 취향이랍니다. 저는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위로를 주거나 힐링을 주는 노래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위주로 라디오 선곡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위로를 받는 노래를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데이식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Love Me or Leave Me 또는 좀비같이 정말 좋은 곡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도 베스트 파트라는 곡을 참 좋아합니다. 힘들 때마다 들으면 힘이 나는 노래예요. 지금 사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베스트 파트라는 의미를 담은 가사에 벅차오르는 리듬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입시로 인해 엄청 힘들었던 고등학생 때부터 종종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는 지금까지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로 위로를 받기를 그리고 축제날 데이식스가 이 노래를 불러주기를 바라봅니다. 데이식스의 베스트 파트 우리 마음속 축제는 또 어떤 파도를 가져오는 걸까요? 일단 축제는 일상에선 느끼지 못할 특별한 감정과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축제를 앞두고 기대되고 설레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죠. 우리의 뇌가 축제를 즐겁고도 즐거운 이벤트로 느끼는 이유에는 동기화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동기화된 움직임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같아지는 것을 뜻해요. 축제로 예를 들자면 파도타기나 떼창, 그리고 함께하는 응원제 등이 있죠.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의 축제를 즐기는 순간 동기화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뇌에서 흔히들 알고 계신 아드레날린, 도파민, 엔돌핀과 같이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동기화된 움직임을 할 때 감정지각이 더욱 향상되기 때문에 극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화된 움직임은 에르고제닉 효과를 만드는데요. 에르고제닉 효과는 나를 넘어서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을 뜻합니다. 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인식과 행동을 위한 전환이 촉진된다고 해요. 우리가 괜히 사람들이 많은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기대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축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들과 인식을 가져오고 있었답니다. 마틴 게릭스의 Summer Days. She looks good in the morning and she don't even know it. I don't want should I go yet? Can we stay in the moment? Don't look in the mirror, look into my eyes. When you see your reflection, you'll see what I like. You look good in the morning, and you don't even know it. I knew that I got this feeling. Dress with you on my arm. Take the coupe out the garage. Pull the roof back. Just me, you, and the stars. Toast to the gods. She's a one, a masterpiece. She a drug at a fast release. Got me sprung, wrapped in sheets. Wake up, fuck, and then we going back to sleep. On an island with the ocean color stuck in your iris. We comfortable in silence, but I prefer it when we wildin'. Sundress, nothing underneath as we undress. You could look in my eyes, see I'm some mess. Couple of broken people trying to complete each other under one breath. Don't look in the mirror, look into my eyes. When you see your reflection, you'll see what I like. You look good in the morning, and you don't even know it. 앞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축제하면 또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의 코너, 나의 마음을 울리는 에서도 노래와 마음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단순한 소리, 그 이상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음악의 선율과 배열은 심오한 수준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정적 반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반응으로 뇌 영역이 밝아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경로를 따라 기쁨, 슬픔, 흥분 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특히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보상과 즐거움에 관련된 신경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신경화학적 반응은 음악의 즐거움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청취와 음악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형성하죠. 아마 우리가 축제에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건 신나고 즐거운 노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음악은 사람들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의 감정 상태와 일치하거나 진정 효과가 있는 음악을 들어서 기분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축하하거나 기쁨의 순간에는 활기차고 경쾌한 음악이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축제에서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행복의 감정을 가득 느껴볼까요?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 노래는 작년 축제를 생각하며 고른 곡입니다. 바로 싸이의 연예인이에요. 작년 라치오스에 싸이가 와서 부른 곡이죠. 사실 저는 건대 축제에서 먼저 싸이의 공연을 봤었답니다. 건대에서 볼 땐 힘들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왔었는데요. 근데 같은 공연이라도 한양대에서 보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공연 시간 꽉 채워서 최대한 방방 뛰면서 놀고 나왔답니다. 그때 손이 새까매졌었는데요. 제 손에서 검은 물이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라는 노래는 신나기도 하지만 가사도 참 예쁜데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연예인을 보며 웃듯 자신을 보며 웃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사랑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사처럼 축제 내내 환하게 웃음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나는 노래 들으며 축제 전날부터 즐거운 감정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싸이의 연예인.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유머러스한 남자가 요즘의 추세야. 남자다운 남자는 낭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같이 놀고 가지고 놀고 잘 놀 줄 알아야 해. 오늘부로 너의 연예인이 되기 위해 데뷔 무대 코믹 멜로 액션 에로 맘에 드는 걸 찍으시죠. 지금부터 슛 들어갑니다. 영화 한편 찍으시죠. 엔딩에 키스신 있다 참고하시죠.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말 사람 누구야? 우는 모습도 이뻐. 뭐야 왜 우는데? 그러자 그녀가 웃는데 항상 개인기와 신기한 이벤트 쇼쇼쇼 준비 다 끝났으니 우울한 날엔 말씀하셔 쇼쇼. 분위기 띄울 땐 댄스 뮤직 한 곡 때리고 무드 잡을 땐 발라드 한 곡 뽑고 리듬 타고 풀 땐 힙합 힙합 하늘 높이 뛰고 풀 땐 록앤롤.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 해줄게.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언제나 처음 같은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밌으셨을까요? 라치오스 전날에도 함께한 파도 속 모든 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축제와 관련된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축제날 무대를 보실라나요? 제 주변에는 주점을 가겠다는 친구도 주점을 한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틀은 방송국원으로 축제를 즐기고 하루는 그저 한양대 학생으로 축제를 즐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전보다는 무대에 딱 붙어있을 것 같아요. 무대에서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니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마무리하면 이제 정말 라치오스를 즐길 날만 남았는데요. 우리 모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3일을 보내봅시다. 귀를 잘 기울여라만 들리는 나의 마음속 파도소리.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 집중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배윤, 기록자 이준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HUBS